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만년 번영하라 삶과 행복의 여람이여.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찰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내달리고 있는 천만 국민이 부르는 노래 저극은 내 삶의 전부. 들으면 들을수록 어버이 수령님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저곡의 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안겨오고, 부르면 부를수록 귀중한 저곡을 목숨 바치어 지켜갈 불타는 각오로 우리 가슴 세차게 끓어집니다. 저곡은 나의 고향, 그 나라 설리던 땅. 저곡은 나의 공장, 못 잊을 나의 일터. 이 땅의 주인으로 가슴쪼리시 젖어듭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암흑의 그 세월엔 제 땅을 밟고서도 나의 저국이라고 마음 후련히 불러볼 수 없었고, 대를 묻은 땅이건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고 피타는 졸귀를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한때기의 땅을 위해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우리 농민들, 착취와 억압의 사슬 밑에서 힘든 노동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우리 노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국을 해방시켜 주셨기에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가장 존엄 있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버이 수령님은 저국 해방의 역사적 기업을 이룩하시어 빛을 잃었던 우리 저국, 망국노의 치욕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을 소생시켜주신 해방의 은인,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저국은 선열들의 붉은 피스민 땅. 저국은 선열들의 붉은 피 스민 땅, 저국은 목숨 바치고 지키는 나의 거지. 내 너를 빼앗기고 또다시 너희들이야. 아, 귀중한 저국은 내 삶의 전부여라. 빼앗기고 전부여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저국을 위해 자기의 청춘도 귀중한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저국 해방의 그날을 그리며 이국의 광야에 더운 피 아낌없이 뿌린 항일혁명 선열들도 있고, 전하의 불비속을 외치며 피로써 저국을 사수한 1950년대의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목숨 바치어 지켜낸 성스러운 저국 땅에서 오늘은 우리 새 세대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졸세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가며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백방으로 떨쳐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승리의 전통은 어버이 수령님의 저국 해방 업적을 세계를 이어 빛내어 가시며 한평생 선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기치 높이 멀고 험한 좋은 선길을 걷고 걸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혼신의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없이 소중한 이 땅을 감히 넘겨다 보며 무엄하게 날뛰는 제국 지휘자들을 무자비하게 치워갈 계시며 우리 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긍지와 자부심 넘친 그 갈피들과 더불어 우리는 경의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며 우리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절의 진리로 심장마다에 새겨왔습니다. 지키는 우리 기뻐 우리 천만 군인은 오늘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어 이렇게 외칩니다. 저국 해방의 날 8.15와 더불어 대르리오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전통은 영원할 것이며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신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저국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고. 공화국